황금을 파네.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꽃노래 싣고 옛집을 찾아가나 옛님을 보러 가나 해지 금막강에 빨래하는 처녀야 못 본 채 하지 마라 하지를 마라 호남나 그네 땅 돌고 돌아 10년 세월에 이런 인심 저런 인심 다 겪어보고 아 하나 구름을 쫓아가나 해지는 영나루에 날아가는 까치야 갈 곳을 일러다오 일러나다오 호남나 그